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체미교포 클로이 김 선수의 금메달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압도적이고 완벽했는데요. 이런 기쁜 소식과 함께 좋은 아침 출발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응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많이 안 하는 게 오늘은 좋을 것 같아서요.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첫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결성이 된 젠틀맨 트리오의 Let It Be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Let It Be에 담고 싶어서 이 목소리로도 방송이 가능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목소리로 들으시더라도 Let It Be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 Let It Be 전해드렸습니다. 차마 못 듣겠다고 지금 청취자분이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소리만 들으시면 되게 아픈 것 같은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더 아이러니해요. 근데 아무튼 이 목소리로라도 2시간 동안 함께 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빵 터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디 정말 편찮고 아픈 건 절대 아니고요. 목소리만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내일은 좀 다시 고백 투 노말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젠트리의 분위기 한번 좀 더 이끌어 볼게요. 시카고의 How to Say I'm Sorry 전해드립니다. 젠트리 트리오의 Hard to Say I'm Sorry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고객이 행복해서 좋은 하루 전화보험이 함께합니다. 전화보험 샨스틸 변호사 그리고 임대순 박사의 연세위장내과 내시경센터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트럭보험도 썬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트럭킹 보험료를 최대 30% 절약. 트럭킹 차량들의 꼭 필요한 트럭 등록 전문 대행 서비스. 트럭 48개주 등록 스티커, 이프타, DOT, 4개주 퍼밋 본제 등을 대행해드립니다. 해마다 급등하는 커머셜 보험료. 꼭 한 번씩은 다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전문 써니 보험. 이유 없이 비싸진 않은지 꼼꼼하게 찾아드립니다. 비즈니스 전문 써니 보험 213-480-0088, 480-0088.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맑고 밝은 목소리 박경화 씨와 함께 오늘 좀 시간을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시냐는 말을 못 붙이겠어요. 아, 정말 안녕해요. 목소리만 이런 거고요. 네, 제가 보니까 예. 얼굴은 괜찮으신데 멀쩡해요.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소리가 예. 너무 안 그러니까 좋으셔서. 더 아이러니하죠. 네, 조금 웃겼어요. 예, 이번 감기가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성 있는 감기였어요. 네. 아무튼 근데 네,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감기가 걸려도 참 이렇게 아 이걸 좀 미리 준비했으면 미리 대비했으면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제 관리 소홀이었던 게 분명했거든요. 아 어디 예. 뭐 힘든 일을 하셨나 봐요. 아니 감기 걸릴 짓을 한 거죠 한마디로.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퇴 계획도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아, 또 그렇게 연결 그때, 지어주시는 예. 거예요? 네, 후회할 짓을 내가 해놓고 결국 후회하고 막 이런 삶의 패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결심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꼭 해야 되는 것 하나가 저축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 네, 완전 그다음, 동의하시죠? 예, 넥스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못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런 은퇴를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맘먹은 대로 안 되고 어려운 걸까요?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이유가 얼마 전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어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예. 특히 연간 그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그런 가정에서도 조차 $1,000의 비상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1,000달러도요? 네. 1,000달러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요? 1,000달러도 여유있지 않다는 거죠. 비상금으로. 아니,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정도면, 뭐, 아주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사실. 네. 네 중산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글쎄 그렇다고 합니다. 1,000달러의 비상금 확보는요, 전문가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저 수준이래요. 그마저도 없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으시죠? 아니 왜 천불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보면 미국 생활이 왜 빌빌빌하다고 하는 말들을 우스갯소리로 하시던데요. 제 목소리가 지금 빌빌빌거리고 있어요. 그 빌하고 예. 뭐 발음은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러네요. 실직하고 뭐 6개월만 예. 지나면 뭐 빌빌하네요. 홈리스가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계속해서 뭐 10만 달러를 벌 거다, 그 이상을 벌 거다, 지금처럼 계속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잘 벌 거란 생각에 올바른 그 세이빙에 대한, 저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서 있지 않아서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생활 자체가 소비를 굉장히 많이 지향하는 맞아요. 사회 패턴이기도 네, 하니까.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구좌에다가 돈을 남겨놨다고 해도요. 사실 어떤 일인가 돈 쓸 일은 사실은 늘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쓴 만큼은 고스란히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다음 페이첵을 받을 때까지 구좌에 돈이 얼마 남지 않을 수가 있고요. 제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간당간당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오늘 후회를 하신다고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그 천불의 비상금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모을 때 현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돈을 쓸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은퇴 이후 20, 30년 그 시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좀 모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저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제가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미국에서 돈 많은 민족,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유태인들, 주이시. 네. 예.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태인들이 거의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는 집시 생활을 하던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이아몬드가 목숨처럼 생각되는 그런 가치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다이아몬드 상인인 이 유태인한테 가서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순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예? 당연히 귀가 쫑긋했겠죠. 아무래도 유태인인 다이아몬드 상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종이에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증조부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나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죠. 예. 나의 부모를 위해서 500달러의 이것을 들고 세상을 떠났고요. 내 부모는 그 500달러를 종잣돈으로 해서 10만 달러의 이것을 계약할 수 있었고 나는 그 10만 달러를 가지고 100만 달러 또 100만 달러를 가지고 10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라고만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퀴즈예요? 아닙니다. 궁금하면. 아니, 정말 궁금해요. 이게 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더 예, 궁금해지실 나오나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은 안 나옵니다. 전화 주셔야 돼요. 네. 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강국이잖아요. 네. 현재 대부분들의 미국인들이요. 10만 달러 정도의 평균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또 이것이다. 네. 현재 씨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밝은 유태인은 최소한 100만 달러의 이것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태인들이 자손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인종들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죠. 또 유태인들은요, 자녀가 13살이 되면 바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이때 가족, 친지들이요, 돈을 거둬서 예. 한 5만 불 정도를 그 성인식을 하는 어린아이에게 만들어줘요. 사실 13살이 넘어가면 이 바미츠바를 하거든요. 네.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예, 예. 그때 이 5만 불 정도를 친척들이 모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녀가 성장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종잣돈이 바로 되는 거고요. 돈을 내준 부모와 친지들은 자녀들에게 돈 관리 요령을 찬찬히 알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준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교육이 돼오고 있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머니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유태인들이 미국 경제를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장악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 어카운트가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격렬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 예. 지난 2013년에 미국의 한 수백만 장자가 펴내고 있는 신문을 통해서인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스토리를 계속 리포스팅하면서부터래요. 이것은 지난 150년 이상 동안 존재해오면서 예예. 월스트리트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그러고도 IRS에 보고되지 않아서 100% 택스 프리로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내 자신만의 은행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경제 공황도 이겨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마이다스, 워렌 버핏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비밀 투자 전략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라고 합니다. 아, 도대체 그 이것이 무엇일까?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70 어카운트, 770 인베스먼트 어카운트, 뭐 시크릿 인베스먼트, 뭐 매직 컨트랙, 뭐 텍스 프리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예. 예명이 다양하대요. 별명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부의 세습이 용이하고 역대 여러 대통령도 이것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하시죠? 예. 당시 궁금해요. 이 스토리를 쓴 저자는요, 이것을 770 어카운트라고 불렀어요. 아, 770 어카운트. 네, 뭔가 암호. 그러네, 굉장히 비밀리에 들려지는. 네, 자기네끼리만 부자 되는 방법 뭐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미스터리한 숫자는요, IRS에 등록돼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텍스 레귤레이션 번호라고 합니다. 770이라는 번호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스토리에 의하면 월스트리트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스탁에다 돈을 넣지 않고 이 어카운트에 투자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네. 이는 이 글을 쓴 저자가 사실은 골드만삭스와 다른 큰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몇몇 종사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증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또 수십 년간 주식을 매매해온 인베스먼트 그런 프로페셔널들도요. 자신들의 돈은 스탁이 아닌 770 어카운트에 넣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이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해요.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고 나면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시드머니를 갖고 복리 이자를 받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택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뭐 부자들 사이에서는 대대손손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하고 우리 가족 또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저축하고 싶으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오늘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지 씨의 목소리 사정상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213-500-9874, 213-500-987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뭔가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213-500-9874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보험의 은퇴 플랜 전문가입니다. 박경화 리타이얼먼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무엇이 해피미어를 미소짓게 할까요? 인공색소나 방부제가 없는 맛있는 네피스 치킨 맥너겟, 어린이 사이즈 프라이, 사과 슬라이스, 아니면 저지방 우유? 그럴지도요. 그런데 저희 생각엔 해피미어의 미소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즐기는 걸 볼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맥도날드 해피밀로 모두가 함께 즐기세요. 새로 나온 1-2-3 달러 메뉴에서 단 3불입니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혜택이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할 수 없음. 가족 가운데 흡연자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흡연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는 환기구, 창문, 조명기구, 심지어 벽과 마루의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간접 흡연의 연기 속에는 비소, 청산가리, 일산화탄소와 같은 7천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특히 어린이에게 독성입니다.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tobaccofreeca.com/korean에서 확인하세요. 누구나 천정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정 산삼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매년 6개월의 시간을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합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매장, LA 본사, 부엔나풍 매장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남체인 길 건너편 213-388-1234 388-1234. 갑자기 상을 당하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가주 장의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시간에 큰 나무가 되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가주 장의사가 다우니 본사와 LA 한인타운 그리고 가디나에서도 교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나 교민사회의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가주 장의사가 정직과 믿음으로 고인과 유족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연락은 562-622-9393 가주 장의사.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가 함께하는 2018년 텍스 세미나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 개인과 비즈니스 소득세법, 부동산세법과 각종 공제 혜택에 관해 상담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텍스 세미나는 융자 정말 잘합니다. 집 융자가 제일 쉽다는 융자나라. 세금 혜택과 더불어 고객의 구좌는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연금 플랜,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미처 눈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287년의 역사, 세계 최고의 명품 주방 역할,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록입니다. 야, 우리 김현지 씨가 지금 어떻게 돼 목이 그렇게 되셨어요? 목만 이래요, 목만. 목만 그렇죠. 예. 네. 갑자기 목 감기라고 해야 되나? 목 감기? 예. 예. 아니, 응원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왕이면 뭐를 많이 했어요? 응원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아, 응원. 예. 아, 저기 저 올림픽 대한민국 응원. 대한민국 화이팅. 예, 그래서 제가 도우미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혹시 긴급 수용해 예, 주셨어요. 예, 이 방송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이쁘게 봐주시고 잠깐 오늘만 제가 대신 좀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대신 들어왔으니까요. 네, 함께 감사합니다. 잘, 네, 예, 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좀 전해드릴까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뭘까요? 네, 김건모가 노래합니다. 시인의 마을. 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깔린 깃발 펄럭이면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더운 열기에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밭들의 말발굽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잔 던져주리요. 내 작은 가슴에 얹어주리요. 누가 내게 단춤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건민의 시인이라면 좋겠어. 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에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운명의 길동무 돼주리요. 어린 시인에 벗대주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은민의 시인이라면 좋겠어.